위대한 자국해방전쟁 승리 62세 즈음에서 볼가리아 도이출란드 이집트에서 집회, 토론회, 도서, 사진 및 미술 전람회, 영화 감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 문헌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천출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 주체조선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열병식을 통해 본 조선의 군역을 비롯한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볼가리아 도이출란드에서 진행된 행사들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과 연대성 전문이 채택되었습니다.